산이 좋아 영산 포냐, 물이 맑아 영산 포냐. 산도 물도 좋다마는 님 없으니 눈물이네. 갯바람 소금바람 비린내로 정든 고장. 영산포 내 사랑은 나는 진정 못 잊겠네. 영산포냐 놀기 좋아 영산포냐. 살기 놀기 좋다마는 님 없으니 한심해. 서울행 완행차로 울며불며 떠난 이 마음. 영산포 옛 노래를 니와 함께 불러보네. 영산포냐, 물이 맑아 영산포냐. 산도 물도 좋다마는 님 없으니 눈물이네. 갯바람 소금바람 비린내로 정든 고장. 영산포 내 사랑은 나는 진정 못 잊겠네.